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1, 2층 가득 오셨네. 네. 여기가 카이스트죠? 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코리아, 어드밴스드 인스튜티트 오브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맞습니까? 네네. 뭐예요? 온데 다 들어놨더만. 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상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건 하기 싫고 약자 외우고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에이즈 이런 거 외우고 그랬어요.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뭐, 그 다음에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희한하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엄청 외웠어요. 그런 거 막 칠판에 글씨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넌 왜 이런 것만 외우냐 그랬는데 헬로우 제인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한 번도 제인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아, 주차장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톡 콘서트 요즘 하는데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니 어떤 사람이 벌레벌떡 달려가지고 왜 이렇게 콘서트 하는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고 사실 삽니다. 이게 산다고 사는데 뭐 어떤 스님은 그래서 출가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절에 빨리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절에서 막 뛰어다녔더니 스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와, 너 절에서 왜 뛰어? 그랬더니 바빠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바빠?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할 건데? 시험 쳐야죠. 시험 치고 나서 뭐 할 건데? 집에 가야죠. 집에 갔다가 뭐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그 학생이 스님한테 그럼 내가 여기 오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오면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날부로 출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법륜 스님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머릿속에 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도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치. 자, 나와서 네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나가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쪽으로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학생입니까? 아 그래요? 견해? 아저씨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책임은 너에게 다 있어요. 자, 견해 여기 있으세요. 여기 써가지고 자, 오늘 견해 얘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결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결의가 자라나서 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 일단 민주적이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돈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네,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투표로 시작해야죠. 투표도 제대로 된 걸로. 알겠습니다. 결의는 요즘 사는 거 괜찮아요? 학생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제가 만나본 학생 중에 처음으로 재밌다는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뭐가 재밌습니까? 사는 게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야, 어른들 우아하는 거 들리죠? 사는 게 어떨 때 재밌습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한 아침에 기지개 피는 거랑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뉴스를 틀어봤는데 손석희의 아저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김제동 아저씨가 가끔가다 뉴스 기사에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즐거울 수 있지? 저는 그냥 동생도 있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가끔가다 이모나 삼촌들 만나고 그런 거 자체가 즐거운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있는다는 게. 난 누나가 다섯 명 있는데 즐겁다는 생각을. 그거는 이제 아저씨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니. 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네. 왜요? 여자친구 없으면 좀 힘들지 않나? 저는 결혼 정형이가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지식은 모르겠지만 지혜야 더 가르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쪽이든 간에. 네, 우리 결혜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결혜가 생각하는 정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치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죠. 괜히 자기 색깔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기시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들을 어느 편이든 다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뭐 다른 이야기 하실 분? 애기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애기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너무 보내기 힘들어요. 당첨되는 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라면서요. 네, 보통 한 10명 미만으로 뽑는데 한 네. 7, 8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뭐 공정성 때문에 이제 추첨으로 많이 바뀌어서 네. 뭐 공정성 면에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꼭 보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못 돼서 밀려서 사립도 안 돼서 뭐 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병행하는 데를 더 비싼 돈 주고 보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제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제일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이를 어떻게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지금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30, 40대 분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뭘 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저희한테 좀 해줘야 되는 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교육 같은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 좀 잘 키울 수 있고 아이들 좀 안전하게 잘 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어른들의 의무이죠. 어른들의 의무고 지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지금 만약에 정치인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신다면 조금 거기에다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거 뭐 네. 다음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주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북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정의. 젊음, 거짓말, 길, 뭐 많다. 계획. 저, 학교라서. 정치 빼고 다. 예. 저녁 메뉴. 저, 사상 최초로 지금부터 저녁 메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메뉴 어디 있습니까? 저녁 메뉴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 주제를 저녁 메뉴로 정하신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끝나고 놀러 가려고. 뭐 먹을지 모르겠어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려고. 뭐 먹고 싶은지 일단 얘기를 해봐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자, 고깃집 추천해 주실 분. 이 고깃집 진짜 맛있다. 네? 행동이 안 네, 싸고 맛있어가지고. 무슨 고기 있어요? 뭐 삼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뭐 모듬도 있고. 삼겹살, 목살, 모듬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데 추천해 주실 분. 혹시 빨맹이 사장님 아니시죠? 학생 같은데 목소리가? 맞아요. 목소리 네. 1학년인데? 4학년인데요. 자, 이번에 누가 들어도 이상하죠? 네, 목소리 1학년인데 그러더래요. 4학년인데요. 알겠습니다. 뽀 갈매기 뭐가 맛있습니까? 일단 처음에 가서 일반 갈매기를 3인분 먹고 양념 갈매기 2인분 먹고 마무리로 껍데기 1인분 먹으면은 딱 맞더라고요. 자주 드시나 봐요? 굉장히 좋아해요. 갈매기 살은 왜 그렇게 좋아해요? 일단 먹으면은 그 육즙이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고 싶습니까? 갈매기 갈매기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한번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누구나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칼만 없으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야, 멋있네요, 그죠? 네. 우리 마음속에 칼. 동주 씨 마음속에 칼 어떤 거 있으십니까? 내가 만일에 잘하는 부분들을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대박한테. 뭐 부하 직원이나 네. 아니면 교회 사람들한테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칼이 더 오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또 2015년도 마지막 녹화에 아주 심각한 화두들이 자 그럼 스케치북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은 내 마음속의 칼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로운 마음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겨누었던 내 마음속의 칼 다 적으셨죠? 내 마음속의 칼 오늘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살 빼고 공부하자. 어느 교수님입니까? 네,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밝히실 줄 몰랐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빼고는 있는데 그게 마음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먹는 건 오늘까지만, 운동은 내일부터. 근데 지금 20대시죠? 네. 당연히 운동하고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은 잘 안 믿거든요. 네, 아프면 청춘 아니고 중년이에요. 운동하면 한 대가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가 아프고 앉을 땐 무릎이 아프고 일어날 땐 허리가 아프고. 교수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열심히 살 빼고 공부해서 학과를 빛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예. 사실 제 옆에 앉아있는 제 딸이 있어요.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 이제 나이도 25 먹었는데. 네. 내년에 시집을 가겠대요. 아버님 말리고 싶으신 거죠? 아빠 품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예. 참 이게 가슴이 저려와요. 예. 어느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부모 품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네. 예. 이제 좀 잘해줄만 하니까. 내 짝을 찾아서 가겠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잠깐만, 잠깐만. 그 여러분 딸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딸이 아닌데 뭘 그렇게 보내나 말아라 말이 많고. 네? 따님 한번 마이크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아빠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아빠를 버리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을 한 적 없고 아주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아빠가 절 많이 아끼고 사랑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네. 저도 항상 늘 받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 또 그 상대방도 저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예쁘게 네. 그런 결혼하는 모습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효도이지 않을까. 네. 별로 안 하는 것보다. 네. 어찌됐든 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쳐보세요. 그쪽 옆에서 좀 받아서 좀 주시겠어요? 네? 손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 안 돼요. 결혼을 딴 놈이랑 할 거면서. 참, 내 욕심도 많으셔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네. 아빠 말씀 들으시면서 되게 많이 혼자 오셔가지고.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한창 예쁜 나이인데 철 모르는 딸이 결혼하겠다고 네. 하니. 네. 근데 아빠가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허락을 하셨어요. 네. 허락하시고 며칠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일주일을 계시고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셨거든요. 네,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반신 손이 이제 마비가 되셨는데 왼쪽으로 편마비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 신부 입장할 때 혼자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해서 같이 입장을 했어요, 아빠랑. 그게 너무 고마웠고 죄송하고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님이 만약에 지금 저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정말 놓치기 싫은 인연을 만난 거잖아요. 네. 잘 살 거예요.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아까 또 오신 분이 한번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오셨더라? 내가 보다가 네, 저는 네.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오셨구나. 근데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계실 때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버님 건강하시죠? 아버님 건강하시죠? 그래. 이것만 해도 엄청 좋은 거야, 지금. 예. 아버님은 딸을 보내시는 마음이 좀 아프시고 이렇게 좀 그러시겠지만 딸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가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주 왕래를 하면 네. 그 아쉬움도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예, 패널 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가 지금 거의 뭐라 그러죠? 홈그라운드. 뭐라 그러죠? 서식지죠. 아, 서식지래.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요, 처음 네. 이제 1990년도에 네.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1학년 때? 예, 그때 오신 철학과 교수님께서 네. 대학은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네, 네. 대학이 지상의 낙원이다. 동의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졸업하게 되면 안다니까요. 네, 교수님 졸업시켜주세요. 저렇게 스케치북에 써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2015입니다. 요조 씨는 원래 2015년 어땠습니까? 두 개의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톡투유인 것 같고, 하나는 책방인 것 같고. 아, 하나는 김재동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구나. 네, 톡투유하고 책방. 아, 그렇겠네요. 정 교수님한테는 2015년 하나 키워드로 뭐 요약하자면? 아니, 저한테도 톡투유가 제일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알아보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송경 선생님은 그 원래 2015년 뭐 제가 2년 반 정도 글을 쓰고 모으고 해가지고 네. 연초에 탈고를 했거든요. 탈고를 해서 책을 이제 봄에 냈는데 탈고를 하자마자 톡투유를 시작했어요. 네. 애를 한참 동안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한 다음에 애가 크는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마실 나가듯이 와서 놀았던 게 톡투유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마실이 생각보다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바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톡투유를 했던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나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데요. 저는 올 한 해 힐링 캠프 김규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평소에 보던 오빠의 눈빛이 아니네요. 시엔털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쳐다봤잖아요. 우린 그냥 봤고 예. 저분을 그렇게 쳐다봤잖아. 그럼 뭐 어떤 눈빛인데요? 뭘 굳이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질투하냐? 그 송경 선생님 2015년 뭐 저 빅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단어들이에요, 올해. 심쿵 있고요, 심쿵. 취향저격. 데프리카가 뭐예요? 데프리카. 대구가 너무 더워서요. 아프리카만큼 덥다 그래서 아,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 그래서 거기를 데프리카라 그럽니다. 다음이 네 심쿵 나오죠. 네 심쿵. 휴대폰 파는 상점 앞에 이렇게 뒤돌아서 있던 친구 아시지 않습니까? 아, 소련이요? 어, 정확히 아시네요. 소련이 잘 압니다. 어?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어, 존경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데, 그쪽은 나를 깊이 모르지만, 나는 뭐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뭐. 올해 심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데이터를 쭉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새 목표 세워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절 오면 이제 선물 준비하고 정신없이 가고요. 4월 달엔 벚꽃이 흩날리고 7월 달에는 덥고요. 8월 달에는 휴가 바라보고 9월 달에는 명절 추석을 생각하다가 11월 때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어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월이면 8월이고 8월이면 12월이래요. 그래서 시무식 다음에 여름휴가고 그 다음에 종무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 뇌과학에 의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력의 부재. 기억력의 부재요? 빨리빨리 지나간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기억하는 것들이 좀씩 줄어들고 뇌 활동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네. 슬픈 얘기가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잡은 건 연휴였어요. 올해가 특히 2월달, 9월달 연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봤는데요. 연휴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명절이죠. 설날하고 그다음에 추석이라는 게 가장 큰 명절이자 연휴인데 여기 슬픈 게 엄마가 나와요. 연휴에는. 엄마는 힘들죠. 쉬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태 애들 그 다음에 먹는 거 준비하다 끝난 연휴라는 것들이 엄마의 고단한 노동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안으로서 최근에 여행 가는 연휴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풍습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예요.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1월에 새해 들어서 다시 신년을 맞고 나면 바로 휴가 멀쩡히 네. 휴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어디 갈 거냐 나오는데 저희가 3년치 데이터를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입니다. 막상 실제로 한국에 집에 있어야 되는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언간샘심 꿈도 못 꾸고 애들 치닥거리 하다가 나흘 보냈다는 얘기 나오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이 굉장히 크구나. 결국 다 삶이라는 거죠. 다음에 목표예요. 당연히 담배와 다이어트는 무조건 1월 달에 끊는 거죠. 네 번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가 11월 달부터 벌써 엄청나게 우리에겐 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유일한 부정감성이 아쉽다하고 춥다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판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마지막에 거대한 네. 그런 페스티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좀 고민해본 겁니다. 저희 데이터 좀 깊게 봤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기대하다라는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대가 뭔데 전체 기대의 3분의 2가 먹는 거예요. 점심 뭐 먹을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저녁 뭐 먹을래 그걸로 네. 지금 시작했어요. 어쨌든 모두 다 전부 다 우리 일상 속에 네. 들어있는 작은 즐거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expectation이라는 것, 진짜 기대라는 것은 직선을 원해요. 나는 빨리 저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이라는 거, 리얼리티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방향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꺾이고 힘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쭉 한번 봤습니다. 2015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같은 것도 봤고 또 여기 나오는 것들도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2015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다 키워드가 있을 거니까 아까 본 것처럼 그 한 줄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사연이요. 올해가 가기 전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민지. 아빠가 자꾸 돼지래요. 어,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내가 볼 때 글쎄요 그럴 자격이 있나 싶으신데 아니 푸근하고 보기 좋긴 한데 딸한테 뭐 네, 아빠가 그래 자꾸 돼지래요. 동생이 말라서 길고. 이제 날씬하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야. 저 동생은 날씬하고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 거지. 보통 키 크고 날씬하다 그러는데 짜증난 거지 지금. 그죠? 짜증나요. 동생한테 어떤 식으로 짜증나요? 걔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예. 근데 안 쪄요. 저보다 커요. 저 할아버지가 예. 동생 보고 미스 코리아라 하거든요. 예. 근데 저보고 가이드래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 빼야지. 아버지한테 네. 왜 그러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아, 그러니까 큰 애한테는 좀 편해가지고서 아. 좀 많이 제가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뛰어나고 특출난 뭐 동생이나 뭐 누나, 형, 오빠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그 스트레스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은 아이들의 뭐 뇌를 찍은 그런 이제 실험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충동 억제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더 신경 써야 될 자식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뭐 잘 될 자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이제 다른 형제들을 좀 더 배려하고 세심히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사실은 친근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첫애한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잘 아시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빠는 민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민지 딱 보면 큰 딸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많이 편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 편이라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는 그거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큰 딸이 그런 것다가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네. 뭐 아버지로서 자제를 해야죠. 둘이 한번 탁 잡아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동화 같잖아. 그죠? 됐어요. 둘이. 네. 아, 오늘 게스트 분 계십니다. 이분도 뭐 누구, 다른지 귀한 딸이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떠세요? 이렇게 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오고 싶었고. 네. 그, 사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세상에 나만 고립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고, 또 내 얘기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실 톡톡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나의 고민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내가 게스트가 나오면 쳐다보지. 게스트가 얘기하는데 여기를 계속 보고 있어도. 아,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들 얘기할 때 제가 계속 쳐다봤잖아요. 그냥 봤고 예. 저분은 그렇게 쳐다봤잖아. 왜 그렇게 쳐다보냐잖아. 다 아는 거야. 처음으로 눈이 보였어요. 원래 오빠하고 되게 친해요. 되게 네.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근데 오늘 눈빛은 평소에 보던 오빠의 눈빛이 아니네요. 뭐 어떤 눈빛인데요? 에? 뭐 어떤 눈빛인데? 원래 검은 눈동자를 못 봤었는데 오늘 너무 잘 보여요. 네네. 반장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규리 씨는 원래 2015년 뭐 고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출구가 없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인생에는 항상 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고민이 생기고 네. 그 방황하는 순간들이 오더라도 자신을 믿고선 그 방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그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구를 자신이 자신한테 마련해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정 교수님 왜 그렇게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이렇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 뭐 이렇게 사연이 공감되기도 하고. 어떤 사연이었는데요? 방황 끝에 출구를 발견한 그 사연이 좋기도 하고 원래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해서 네, 열심히 네. 봤죠. 네. 사심 없이. 누가 사심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나온 영화들도 제가 아주 재미있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좋아하는 과학자도 라듐을 발견한 규리 부인. 화학 개그. 카인스트인데 너무 과학 얘기를 안 해서. 아, 그래요? 카인스트인데 과학 얘기 안 해서 라듐을 발견한 규리 부인이라는 그 과학 얘기를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 카이스 역사의 길이 남을 유머가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다음 사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떡하죠? 어디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스물아홉, 서른아홉 다 겪었는데 마흔아홉은 좀 할머니가 되는 것 같은 기분. 주위에 보면 갱년기? 우울증 그런 것도 많이 겪는 것 같고요. 네. 많이 아프더라고요. 몸도 술을 먹어도 해독이 안 되고 해독이 안 되고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기억력도 잘 없고 며칠 전에 집에 불 날 뻔했어요. 왜요? 외출을 하고 오니까 부엌에가 뭐가 망연기가 나는 거예요. 예. 뭐지 저게? 뭐지? 그걸 보고 뭐지 저게? 저희 신랑이 타이머 사준대요. 중간 밸브에 다는 타이머. 아까 민지 얘기할 때랑 말이 거의 비슷해요. 특유의 그 어머님들한테서 느껴지는 아주 소녀 같은 귀여움 같은 거 있거든요. 본인들은 잘 모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무슨 게릴라 콘서트라고 우리가 크게 걸어놨어요. 근데 진짜로 50대 초반에 어머님 두 분이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앞에 앉아있다가 이 게릴라 콘서트면 누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이 이 게릴라 콘서트면 누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이 등신아, 게릴라가 나오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가시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옆에 이렇게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요? 지금이요? 무엇 때문에요? 어쩌 때문에? 어쩌 때문에? 애들도 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허무하다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하시는 분, 뭐 꼭 오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구? 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다고요? 아, 네, 네, 네. 마이크 한번 줘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기도 마이크가 지금 하나 있구나. 아, 마이크 갔어요? 예. 알았어요. 이야기하세요. 난 또 딴 데 가는 거니까. 아니면 딴 데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하세요. 아, 되게 뻘쭘하다. 잡고 있어요. 네. 네. 오자가 아니라 이제 칠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머님께서 이제 올해가 71 이렇게 되셨는데 신세 한탄을 하시면서 해놓은 것도 없고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슬퍼하시고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있고 저희 동생도 있고 그때 한창 미생이 인기 있었을 때라서 이제 미생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을 해서 저희가 어머님의 자부심이잖아요. 이뤄내신 어머님에게 미생의 네네. 드라마의 네네. 대사를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너무 잘 살아오셨다고 제가 꼭 안아드리고 다독여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아 이러고 울음을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아기처럼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데 이른이 넘어서 이룬 건 없지만 없다고 하시지만 직접 이룬 것들이 어머니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제 말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해도 어머님이 올 한 해는 엄청 많이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 혼자 뿌듯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 누나 말씀 들으시면서는 어땠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생각보다는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20대이신 것 같은데? 마흔 하나라서 이제 마흔 하나예요? 네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42이니까. 아, 몰랐는데. 말 놓지 마라. 내가 할 말 많다. 예, 혹시, 예, 저기 아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지금 딱 50이거든요. 저도 저분처럼 50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딱 지금 50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많이 크니까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시스템도 돌아가고 시스템 남편도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여유로운 나만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지금부터 뭔가가 꿈을 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이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나 잘 살아요 이런 얘기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진짜 허무할 때는 저쪽에서 누가 허무한 사람 발견했을 때 좀 낫거든요. 그죠? 허무할 때 있죠? 옆구리가 시려서 허무해요. 미안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너무 상처받지 말고. 자, 뭐 다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잠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네. 동안에 충분히 행복했고 저도 그래. 남편이 생일날 미역국도 끓여줘 먹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사소한 하나하나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15년 오차 달아도 열심히 직장생활 할 거고요. 힘차게 이렇게 16년도 힘내서 다닐 거고 가족한테도 모든 인생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거라고 있습니다. 네. 2015년 잘 살았다고 저 자신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세상에는 이력서 덕목과 추도사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 덕목은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여기서 무슨 일 했다. 이력서 한 줄을 채울 만한 내용들인 거죠. 추도사 덕목은 장례식 때 사람들이 죽은 나를 회고하면서 이 사람 이랬던 사람이었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3자, 4자, 5자쯤 되면은 우리가 이력서 덕목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자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추도사 덕목을 채우는 일들을 서서히 준비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가 영혼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뭘 했던 사람, 내 흔적을 남기기. 네. 뭐 이런 식의 그 추도사 덕목을 잘 채우면 네. 그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다 그런 걸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분 지금까지 묵묵히 옆에서 듣고만 계셨는데요. 만 48세인 아내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저도 살아온 길이 그렇고 모든 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물 흐름에 맡기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헤쳐왔거든요. 저 아내가 저한테도 내조를 하지만은 저도 또 아내한테 그런 내조를 해주면서 그 남은 생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 살아가렵니다. 시의 한 구절 같았습니다. 아, 나 저런 네. 분 만나고 싶어요. 안 돼요, 남의 남편이에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안 돼요, 내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저런 생각을 가진 남자를 네. 만나고 싶어요. 여자만 내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남자 역시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게 커플이고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네, 자, 계속 눈을 찔러가지고 기분 나쁜 똑바로 해놔. 자, 미역국 아까 끓여주셨다 그러셨잖아요. 아내한테 그 사연에 이은 사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남편이 처음으로 설거지했어요 라는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손 한번, 결혼한 남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결혼한 남편. 자, 이 중에서 난 설거지 안 한다 하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반 정도 되네요? 손 내리세요. 이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만한 세계인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1년 차 부부예요. 네. 남편은 벌써 바짝 얼어있는 표정입니다. 저도 26에 결혼해서. 오! 저희 신랑이 다른 건 다 너무 잘하고 너무 다정한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주방 쪽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얼마 전에 처음으로 했어요. 저의 신랑도 경상도 남자거든요. 저는 2015년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저희 집에서 제일 특별한 일이지 않았나. 네,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라고 사실 올리신 건데 네. 남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교차하고 착잡하고 나한테 마이크가 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뭐 설거지 때문에 싸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오히려 이게 이제 주제가 돼서 사람들 반응이 우호하는 게 저는 더 좀 황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요즘 이제 나와가지고 경상도 남자들이 조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하고 살면은 뭐 집안일을 하루 65분 이상 더 해야 된다느니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같은 경상도 남자로서 굉장히 붕괴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꼭 경상도 남자라서 설거지 말고 다른 집안일은 거의 다 하시는 편이시죠? 이 설거지 안 하게 된 것도 제가 설거지를 결혼하면 안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직장 다닐 때 처음에 워낙 바쁘고 네, 네. 또 저희 회사에서 새끼를 다 줍니다 저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딱히 제가 설거지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안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딸이랑 이제 아들이 있는데 딸은 이제 아빠 같지 않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아들은 저는 이제 와이프를 잘 만났지만 또 그런 확률이 또 크지는 않으니까 네가 좀 더 잘해서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모순은 있는 것 같네요. 내 딸은 설거지 잘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남의 집 딸을 설거지할 때는 안 도와주신 겁니까? 대신 뭐 쇼핑을 할 때 따라다닌다든지 나머지 거에 제가 더 이제 잘하는 거죠. 몇 시간 정도 따라다녀 봤습니까? 한 2시간 정도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따라다니셨네요. 여자분들은 왜 그럴까요? 안 살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대화들을 하시죠? 예쁜 브라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예쁜 브라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브라우스 디자인을 욕하면서 20분 이상을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사는 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은 그런 일은 없거든요. 야 이리 와봐라 네 바지 이거 입으면 이쁘겠다. 그러면 미쳤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아까 남편 집안일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조씨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부산 출신이신데 웬만한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하세요. 네. 설거지 다 하시고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일, 청소기 돌리고 닦고 이런 거 다 아빠가 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져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얘기하는데 옆에서 세과도 부산 출신 세과도 내는 안 그렇대 라고 단호한 말로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 남자의 의견 대표, 경북 남자의 대표 의견입니다. 나는 지금 집안일을 내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웬만한 아내와 결혼을 해도 저보다 집안일을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옷 잘 안 갈아입습니다. 양말 보통 사흘 정도 신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신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경상도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집안일 잘 할 거죠? 저는 워낙에 혼자 오래 살아가지고 일하는 게 다 몸에 배어있으니까 결혼해서도 한 거고 뭐라 했어? 결혼해서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늘 살던 대로 생각 잘한다 네. 그렇지 하여튼 그 기사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잠시 찾아보니까 이제 성 역할이 좀 더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사실 비교해야 될 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남녀의 가사노동 비율을 사실 비교해야지 맞벌이를 안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네. 될 통계이지 그렇죠. 경상도 남자 이렇게 네.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뭐 그렇게 살면서 뭐 설거지 뭐 이렇게 아이고 다 어떻게 되고 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할 얘기 있으세요? 저는 울릉도에서 왔거든요. 오늘요? 어제요. 오늘은 올 수가 없죠. 배가 하루에 한 번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시려고 오셨냐는 네. 거죠. 내일 울릉도에 들어가는데요. 내일 배가 안 떠요. 왜요? 파도가 세니까요. 앞으로 한 4일 안 뜰 예정이래요. 우리 딸 중학생은 체험합수를 3일 내고 왔는데 일주일 다 쓰게 생겼어요. 지금 기쁨을 감출 수 없죠. 쟤는 표정 봐. 엄마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배 안 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네. 다 26세 뭐 결혼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 20살에 울릉도로 시집을 갔어요. 결혼 18년 차예요. 아, 18해예요. 뭐 설거지를 뭐 처음 해줬다 뭐 이러는데 제가 18년 동안 울릉도에 살면서 네. 저 혼자 이렇게 육지를 내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가치는 꼭 가치는 가죠. 근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육지 여행을 혼자 애들도 놔두고 혼자 나갔었어요. 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매년 한 번은 보내줬으면. 그 지금 설거지 사연 이후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도 할 말이 있다. 요거 남편이 요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다른 거 다 좋다. 네. 이게 뭐 집 밖으로 외출시켜달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육지로 보내달라 이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약간 사회 문제처럼 들리기도 하고. 남편한테 얘기해 보셨습니까? 사실 울릉도에 제가 42년 동안 쭉 살았습니다. 육지 나온다는 조차도 저는 좀 두렵고 육지가 너무 넓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제 머리로는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아 상상을 못하시는구나. 예, 예, 예. 저하고 떨어져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힘듭니다. 매일 혼자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동 씨도 부인이 생기면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할게요. 제가 말은 지금 웃자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있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그게 되게 불안하고 오히려 걱정이 되고 남편 입장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오징어 말려서 왔어요. 오징어 말려서 왔어요. 김재동 씨 들으려고. 아 진짜요? 네. 자 그거 들고 나와서 오징어 우리 같이 맛보고 저쪽에 하나 주고 노래하시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아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꼭 드리고 싶어요. 직접 말렸거든요. 네. 제가 진짜 말렸거든요.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는 뭘 해드려야 될까요? 사인하고 사진 그거는 뭐 얼마든지 저기 네. 김규리 씨 뭐 김규리라고 내가 귤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라듐을 발견한 규리 부인 이런 유머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유머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도 벌쯤해서 그렇고. 근데 규리 씨 좋아하나 봐요. 네, 남편이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하면 보통 질투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더 사랑하거든요. 아이 그 남편한테 줘보세요. 내년부터 육지만 나오시면 주무시는 곳, 안전한 곳, 연락처, 그 다음 육지에 사는 모든 톡투의 방청에 육지만 나오시면 주무시는 곳, 안전한 곳, 연락처, 그 다음 육지에 사는 모든 톡투의 방청에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은 왜냐하면 다른 관객들하고 형평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톡투에 방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울릉도에서 오시니까 울릉도가 튼튼해야 독도를 지키죠. 내년 6월에 울릉도 갈 계획을 잡는다고요? 참 눈치도 더럽게 없습니다. 육지로 나오고 싶대잖아요. 이분이 육지로 나오고 싶대잖아요. 그건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울릉도 있는 독주유도 육지로 올려야 될 판에. 아 울릉도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갈게요 우리가. 가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하여튼 나오실 때 그 울릉도와 가까운 곳 어디서든 톡투유 방청에 신청하시면 숙소도 저희들이 남편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식 포함 당연하죠. 조식 포함이지. 조식 포함이 메르스 때문에 날아간 직장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병원이 다들 알고 계시는 메르스 그 거점 병원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외래 쪽에서 방호복이라고 있죠? 네. 그걸 입고 나가서 선별 진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아이가 아팠어요. 장염 증세가 나타났고, 그때 저희 그 병원 쪽에 입원했던 확진 환자하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가 아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넘게 일하던 간호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갖게 됐죠. 네. 근데 진짜 고생하셨네요. 아, 저보다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병동 쪽에서 지금 뭐 보이지 않게 방호복 입고 환자분들 소독이나 네. 간호에 힘쓰시던 선생님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았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올해의 키워드 하면 이제 메르스죠. 메르스인데 네. 저는 그 시기에 사람들의 영혼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집 아버지가 어느 병원의 의사니까 그 애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집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급한 가급한 상황이 되면 네. 되게 숨길 수 없는 본성들이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사실. 예,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인간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망가뜨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굉장히 감추고 싶은 그 속내를 좀 드러낸 순간 같거든요. 문명인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그때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계속 보는 회사라서 매번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존에 있던 사건보다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요. 메르스가 큰 사고의 4배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공포하고 슬픔 같은 것들이 감정으로 집약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 이유가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걸릴 수 있으면 그때는 공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엄청난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거죠. 잘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가 아니라 또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그건 구조의 문제인데 우린 자꾸 특정 병원이나 의료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더 큰 일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들이 더 이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책임자가 늘 칭찬 듣고 어떤 일이 조금 잘못되면 그 일을 직접 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다 문책은 그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북선 누가 만든지 아냐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그러면 아니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다 만들었다고. 그죠? 이순신 장군의 공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도 함께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셨던 일선에 계셨던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사인 좀 한 장 해주세요. 딸 사인을 해달라고요? 대전체육중학교 다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 드려가지고요. 오늘 하루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제일 소원이 딱 두 개 있다면 네. 하나는 최고의 투포한 선수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김제동 씨를 옆에서 보는 게 소원이에요. 나 얘 때문에 속 엄청 썩어요. 김제동 씨 때문에. 아유 여자들이 다 요즘 그렇습니다. 예. 얘가 늦게 미안합니다. 늦게 끝나는데 12시 5분인가 10분 돼야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새벽 운동을 가게 되면 새벽에 4시 반이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네. 보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걸 보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는 남자친구를까 꼭 생기면 김재동 씨 같은 사람하고 항대는 거 저는 김재동 씨 싫었거든요. 김재동 씨 싫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나이도 어린데 크고 김재동 씨는 또 왜소하잖아요. 그냥 김재동 씨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얘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지혜는 지금 투포환 선수예요? 네. 아 그래요? 하면 즐거워요? 힘들 때도 있고? 2015년에는 사실은 하기가 싫었어요. 운동을. 네? 왜 했는지 후회도 많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안 갔었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사실은 슬럼프라면은 좀 슬럼프에 빠졌고 기록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순간도 많이 있는데 힘든 순간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포환 던지기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남자는 되게 건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여자도 아니라고 덩치도 크고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어떻게 저게 여자냐고 그렇게 좀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 선수들의 마음을 되게 절절하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뭉클했고요. 재동 씨 사진을 그 목표 지점에 놓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네. 괜찮아, 아저씨. 저상권 이런 거 없으니까 연습할 때 내가 큰 거 막 브로마이드 이런 거 줄 테니까 막 찍어. 거기 던져가지고 막 얼굴 찍히면 우와! 하고 막 좋아해도 돼. 알았어요. 아직도 사인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네. 제가 힘들 때 잠도 수면제 없이는 못 자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조금 그랬는데 한 통을 사서 진짜 하루에 한 통을 다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힘 못 쓰고 다치고 그때 제가 톡투유를 봤거든요. 처음. 근데 내가 힘든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정말 다른 고민이 있구나. 사실은 힘들 때 들어주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고 같이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프로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 사회에서 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고민도 들어주고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많이 보는 것도 되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몇 학년? 저 중2, 중2요. 중2, 네. 중2. 멋있죠, 애들이. 그래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 것 같아요. 멋있어. 규리 씨는 뭐, 어때요? 우선, 너무 예쁘고요. 네. 물론 저도 성장기 때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고민들을 탈출했냐면, 고민은 당연히 오고, 힘든 순간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항상 꽃길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에 너무 걱정을 크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꼬여지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도 인생에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고통마저도 놀이를 하면서 그 시기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톡투유가 좋은 이유가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따로 앉아있고 또 나를 다시 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행복해질 때가 있거든요. 올해 메르스 때 힘들었을 때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다. 종식 선언이라는 걸 듣고 싶었고 그것만 지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만 보지 말고 같이 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2015년, 16년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요? 규리 씨는 2015년 한 해를 살아낸 자기에게 규리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고생했어. 네, 근데 잘했어. 잘했어. 예. 세승 형은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해주세요. 멋있었어요. 재동 씨도 올 한 해 수고했어요. 톡투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고 맞아. 뭐 전적으로 재동 씨 뭐 덕분이죠. 네, 애썼어요. 지나간 일을 난 오늘 생각해봤지 내겐 아름다운 것들만 생각나 약속되었던 헤어짐을 알면서 너는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었건만 그런 내 곁을 난 오늘 훌쩍 떠나네 마지막 작별의 시간도 못 가진 채 잊어버려 날 잊어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등록증을 찍고 왔어요 지문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것보다 엄마 건강을 찾게 돼서 더 할 나위 없이 저는 좋게 마무리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저도 모르게 이제 굉장히 조급하게 살아왔더라고요 2016년부터는 그 조급함을 없애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파이팅! 저희가 이제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시작을 했죠. 저는 엄마,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라이트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것만 해도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은 무조건 옳다. 예전에 왜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분한테 현주 씨랑 세지 씨. 네 그 후로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 뵐 일이 뭐 있겠니? 네가 결혼했잖아. 네 지금 당장 말해. 당장 말해. 당장 제발 말하겠소. 말해. 당장 말하겠소. 네. 뭐? 그 두 분은 원래 친하십니까? 처음 뵀죠. 처음 뵀는데? 자매, 아, 참, 남, 아, 참, 형제 지간 같으셔서. 제 아이는 지적장애 2급아이거든요. 네. 지난주에 와서 좋았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어때요?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엄마가 울어서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머리가 빠지냐. 뭐, 근데, 초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너무 또 그게 더 오히려 더 스트레스고 네. 가장 좋은 위로는 내 시간을 선물하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위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꿈에서 나는 거인이었다 나는 지금 투유에서 노래 불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넌 항상 그리고 있어요 너의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이상형 물어보면 누구라 그랬어요? 저요 김제동. 김제동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놓고 결국 나랑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저 앞에 좀 익숙한 아이인데 되게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하긴 했었어요. 굳이 그 자리에 안 간 이유는 걱정 말아요. 그대는 이 자리가 주인공이거든요. 이제 진짜 헤어지자. 난 그래. 너랑 정말 못 있겠어.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걱정 말아요 그대. 옆 사람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알아주세요. 옆 사람 같이.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